자기야,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. 뭔가 바깥에서 만나는 거는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금 눈치도 보이고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우리 자기 불편할까봐 맨날 이렇게 몰래 집에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들지.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. 솔직히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나는 되게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자기는 이렇게 불평불만 한 번도 얘기해 본적 없잖아. 이렇게 자기가 불편해 할 거면 나 가수 되지 말걸 그랬어. 뭔가 요즘 가수인데 드라마 찍는다고 악플도 자꾸 달리니까 자기도 그거 보면서 힘들어하고 그래도 내가 팬들한테 맨날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우리 자기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? 이렇게 다 이해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를 안 사랑할 수 있겠어. 그래서 항상 너무 고마워. 그래도 우리 자기가 나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 주니까 가수로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건데 아 맞다 자기는 내가 어떤 노래 불렀을 때 가장 행복했어? 그거는 내가 자기한테 고백했던 때 불렀던 노래 아니야? 내게 오는 길? 그거를 좋아했구나. 줘야 되나? 오늘도? 갑자기 왜 노래 불러주냐고? 오늘 내가 자기한테 조금 바라는 게 있거든. 그러면 짧게 불러줄까? 우리 자기 듣고 싶었어? 기다려봐. 그럼 내가 조금만 불러줄게. 지금 곁에서 단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. 아니겠죠.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.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.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까 그랬죠. 이젠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.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마음으로 그대 사랑할게요. 이렇게 내가 불렀을 때 설렜어? 다행이다. 원래 더 좋은 목 상태로 노래 불러주고 싶은데 다음에는 자기만을 위한 콘서트를 내가 나중에 열어야겠다. 자기는 어떨 때 설레었냐고? 자기랑 같이 있고 자기 생각할 때 항상 설레었어.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기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때가 제일 설레었던 것 같아. 어떻게 내가 정말 이쁘다는 연예인들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 자기가 제일 섹시하고 제일 이쁜 것 같아. 그래서 그런지 난 자기만 보면 항상 흥분된다. 나 자기 정말 사랑하나 봐. 빠져나오겠어. 뭔가 엄청 중독성 있는 그런 자기인 것 같아. 자기 우리 집에 왔으니까 집에서 딱히 할 것도 없지. 아, 맞다. 내가 여기 새로 이사 오면서 아마 목욕탕 들어가 보면 엄청 장난 아닐걸? 샤워실 한번 들어가. 반신욕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놨다. 우리 자기 여기 오느라고 힘들었을 거고, 평일에도 일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, 같이 반신욕할까? 뭔가 반신욕하면 건강에도 되게 좋잖아. 그리고 일로 와봐. 나 따라와봐. 사실은 자기랑 반신욕하고 싶어서 물에 꽃도 뿌리고 거품도 내고 그리고 색소도 집어넣어서 물도 엄청 이쁜 색소로 만들었다. 저기 있는 게다 건강에 좋은 거래. 몸에 해롭지도 않고. 뭔가 이렇게 연예인 하면서 돈 많이 버니까 자기랑 이렇게 매일 지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하긴 한것 같아. 그리고 나 오늘하고 내일 스케줄도 없어. 자기랑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어서 스케줄 다 뺐어. 잘했지. 그럼 우리 얼른 반신욕 하자. 너는 괜찮지? 어른들이 이런 데 들어왔을 때 좋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자기랑 같이 들어와서 그런지 더 좋다. 그리고 이불 안에 다 벗고 자기랑 나랑 같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. 뭔가 내 몸이 이상해진다. 오늘 바랬던 게 이거냐고?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겠지? 여기서 자기랑 할 거니까 자기 상체가 물에 젖어 있어. 그리고 아래는 이미 젖었네. 뭔가 태가 비쳐서 보이니까 더 야하다. 오늘따라 더 하고 싶어. 말리지 마. 물보다 더 따뜻하네. 거기로 이사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. 집에서 영화 보고.